닥터 스테판 4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일부터는 자주 닥터 스테판을 하려고 합니다. 코리아 번데의 정세가 유례없이 긴장되고 있어 하루하루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국민 파업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국민 파업위원회가 주관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 못 살겠다 225 국민 파업 대회가 서울시청 광장에만 4만 명의 참가자가 운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제 도입 및 책임자 처벌,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비정규직 철폐, 장애인 등급제 폐지, KTX 의료 민영화 중단,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 2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의장, 조덕희 전국빈민연합 공동회장 등 노동자 농민, 철거민 빈민을 대표해서 나선 이들은 대회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걸고 당선됐지만 지난 1년은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며 공안 탄압이라는 유신 독재 부활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어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들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성실 교섭 및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가운데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의료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지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또한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속이고 있다며 민영화 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만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을지로 일가 사거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막았습니다. 네. 그 전 2월 24일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225 국민 총파업 이후 신고한 거리 행진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원에서는 민주노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거리 행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 이후 행진은 결국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행진 대열을 차벽으로 설치하고 행진을 막아놔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 깃발을 뺏는가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캡사이신을 발사하고 물대포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처에 나서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은 6시 40분을 넘기면서 다음 행사인 국민촛불을 참가하기 위해서 행진을 포기한 채 시청 광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전태열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 등 3명이 연행되었고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총파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하자면 2월 25일 늦겨울이고 평일 낮 시간 전국 10만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준비된 225 국민파업은 지난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이후 최대의 총파업으로 성공적인 파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양적인 측면에서 2월 추운 겨울 평일에 전국 10만이 넘는 규모로 총파업이 성사됐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기 총파업을 보면 이만큼 모인 총파업이 없지는 않았지만 한겨울 평일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벌어진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과거 선언적인 파업 양상과는 달리 각 단위에서부터 토론하고 실천을 벌리면서 아래로부터 체계적으로 총파업을 준비했으며 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국 각계각층 민중진영이 국민파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진영이 참여하는 국민파업으로 확대, 강화, 발전시킨 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또한 225 국민파업은 사상 최대의 정권 퇴진 정치파업인데요. 그동안 노동계 파업 중에서 정권 퇴진을 전면에 걸고 정치 파업을 벌린 것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예. 또한 향후 정세에 따라서 정권 퇴진, 항쟁으로 나갈 수 있는 항쟁을 시작하는 의미의 총파업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 민주노총은 2월 1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5.6월 2차 국민파업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충남에서는 그 천안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주최 측에서 1,0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앰프를 준비했는데 3,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예. 지방과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2.5의 국민파업을 전국 동시다발로 기획한 것이 주요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전국적인 국민파업위원회는 이제 전국 단위에 제가 지난 회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 데서 모체가 되는 조직 또는 진보적인 정권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1871년 파리 고민이라든지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라든지 그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북코리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세워졌던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든지 이것이 다 진보적인 정권 형태인데 그 21세기 남코리아에 새롭게 등장한 형태인 거예요. 네. 이것은 1960년 12월 20일에 조직됐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하고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진보적인 각계각층이 망라된 전선 형태의 조직인데 예. 그 차이점 뭐냐면 당시에는 베트남 공산은 남베트남 분구 주도로 만들었는데 예. 1962년 1월 1일 전화발전한 인민혁명당이 주연 역할을 했죠. 예. 그런데 남코리아에서는 그러한 어떤 전위정당이나 합법정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이런 파업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어요. 예. 사실 정상적으로는 열차 차량을 묶어서 끌고 나가는 기관차의 역할은 당입니다. 근데 당이 남코리아의 보안법이라든지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마녀사냥 메카시즘의 분위기 속에서 정부세력 척결소동의 광기 속에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이 있지만 지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직전에 있고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당하면 그와 유사한 강령을 갖고 있는 노동당이나 정의당도 반드시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포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메카시즘이고 파시즘이에요. 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돋보입니다. 21세기 남코리아에서 본질상 항쟁위원회인데 민중항쟁을 조직 추동하고 있는 이 전선체의 명칭이 국민파업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아주 그 인상적인 또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대회 중에 이제 각계 대표들이 연단이 올라가서 이제 그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요 사진 한 장이 많은 걸 말해주는 거고요. 구호도 좋고요. 1차적인 목표는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이죠. 예. 네. 그러나 깔려있는 내용은 단순히 정통성 문제만이 아니라 민중 생존의 문제, 못 살겠다 이런 거죠.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킬저브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물론 주도해서 남코리아가 가세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안으로 파시화가 밖으로는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코리아의 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파시화되고 있는 추세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더구나 3, 4월에 이 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서 북도 만만치 않은 군사적 공세와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대대에서도 3, 4월을 비워두고 5, 6월에 총파업, 국민파업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역량을 추동하고 국회에서 입법투쟁을 전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측면도 있지만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3, 4월에 워낙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5월 18일, 6월 10일이라는 좋은 계기도 있지만 4월 19일, 또 3월 15일에 계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보원 사이버사령부 총 4,500만 건의 관권 대선 부정 사례라는 것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할 만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러한 그 부르자 민주주의 초보적인 원칙과 질서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권을 향해서 당시 민중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4.19 봉기고 혁명 아닙니까? 남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뭐 상설특검 어쩌고 이렇게 합의했지만 기만적이고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4,500만 건을 비롯한 관권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단호하게 척결할 수 있는 특검 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 국회 과반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서슬퍼런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이러한 그 분위기를 무력화시키고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아로 내라는 뭐 조직 사건, 예. 또 뭐 무슨 무슨 간첩 사건, 또 그 최근에 그 서울시 예, 그 공무원 간첩 사건이 얼마나 조직된 것이고 심지어 그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국가 망신이에요. 예. 네. 네. 원래 그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윤창중부터 해서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뭐 비일비재 수없이 반복될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그 잿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따로 그 한 건 챙길 것만 그 공리하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검은 돈을 따로 챙긴다든지 또 나중에 더 출세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원장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제기되고 1심의 그 이석기 현역 의원이 12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토끼에 뿔이 없다고 하니까 토끼 귀를 가지고 뿔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마녀 사냥이고 이제 메카시즘이죠. 예. 예. 이런 그 추세로 보면 강제 해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시즘의 가장 뚜렷한 징후 중에 하나죠. 1960년 4.19 혁명 이후 진보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61년 5.16 쿠데타로 전부 다 해산당하고 핵심들 사형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시작부터 박정희 정권의 시작이라는 전철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말로도 박정희 정권의 말로처럼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다만 2.25 국민파업을 돌아보는 데서 아쉬운 점은 한 10만 정도 모였다는 겁니다. 예. 서울 5만, 전국 한 20만 정도 예상했었죠. 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여전히 춥죠. 예. 그리고 평일이고 이런 투쟁 자체가 유례 없는 겁니다. 예. 예. 다소 금속에서 총파업 힘있게 결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압도적인 그 찬성표가 나왔고요. 제적을 기준으로 봐도 2% 모자는 48%입니다. 예. 물론 정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흘러나와서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실. 예. 예. 금속은 철도의 공공이라든지 보건의료와 다른 산별이기 때문에 이런 산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정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 기세가 좀 꺾이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숫자와는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우기소침한다든지 또 뭐 항쟁 정세가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패배주의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4.19 혁명이라든지 6월 항쟁만 보더라도 그 이전에 그 추운 겨울 평일 2월 25일쯤 해서 이러한 그 투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각계각층이 조직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전국의 동시다발로 예.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 일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련되게 잡았고요. 3, 4월은 정말로 변수가 큽니다. 예. 아, 민주노총에서도 아, 적어도 핵심들은 정세를 올크해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가 좀 되겠는데 벌써부터 오늘이 3월 1일입니다만은 3월도 되기 전에 아, 북미 간의 군사적인 또는 외교적인 공방이 치열합니다. 예. 예. 예, 그럼 말씀하셨듯이 이어서 북이 2월 21일과 2월 27일에 각각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월 27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특수한 궤적과 사거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북이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안병군 기태봉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요. 21일 오후에도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을 통상적인 단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 300에서 800km까지 간다며 한반도 전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으며 탄두도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1일에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지만 사거리 100km 이내였고 이런 발사는 수시로 있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27일 발사된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고 도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남코리아의 반응이 약간 다른데요. 미 국방부는 북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며 북은 흔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으며 이번 발사 역시 그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남코리아 국방부는 북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의도된 도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 북한군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던 사건과 연결을 봤을 때도 계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럼 계획된 거죠. 그 뭐 우발적으로 뭐 심심해서나 멋대로 할 리가 없죠. 유일적 영도 체계, 유일적 영군 체계가 확립된 나라고 계획 경제의 사회주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 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니까 당연합니다. 그 21일 발사한 거는 이제 지대함 미사일이고 27일 발사한 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 예. 뭐 초점이 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일에서 25일 이산가족 상봉 기간 중에 했다는 거고 예. 초반부에 했는데 남에서 이제 쉬쉬한 거죠. 네. 그것은 이제 25일 그 직전 하루 전인 24일 날 이제 키리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복이죠. 다시 말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20일에서 25일인데. 그 20일 시작일 하루 뒤에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예. 그 25일 끝나기 하루 전날 기동 연습이 시작하죠. 정확하게 대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발사한 그 네 발의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은 기동 연습을 겨냥한 거죠. 예. 그리고 27일에 이제 또 발사했죠. 근데 이 미사일의 궤적이라든지 그리고 탄도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이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보도된 내용들이라든지 인터넷의 이제 커뮤니티나 여러 그 관련 매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라는 말은 이제 알렉산더의 아랍어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예, 그만큼 이제 위력적인 미사일인데 뭐가 위력적이냐면 아까 한 300에서 800 정도 얘기 나왔는데 1000km까지도 이제 포괄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수준에서 공개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개발했고요. 초점에서 오차가 5m 정도 됩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이제 놀라운데 마하 6에서 이제 10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탄도 비행만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의 탄도 비행과 순항 미사일의 이제 순항, 다시 말하면 회피 기동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도 미사일처럼 날아가다가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처럼 날아가고 다시 탄도 미사일처럼 날아가고 이때는 마하 10 정도가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마음대로 회피 기동하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마하 10 정도 되면 요격이 불가능하죠. 실제 현존하는 요격 미사일 체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끔 그 시리아에게 300km 정도 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흘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발끈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요격 미사일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국을 숙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2008년에 그 미국이 폴란드하고 체코에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러시아가 그러면 그 인근에 바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들을 배치하겠다라고 하자 미국이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력적인 미사일이죠. 근데 문제는 제 보기에 북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그 성능을 뛰어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그 여러 나라들이 깜짝 놀래고 그 실체를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미사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놀래우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북이 이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 전에 절정을 맞으면서 숨겨놨던 그 무기들을 이제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첫 테이프를 꺼는 이 미사일은 틀림없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성능을 뛰어넘을 겁니다. 이건 90년대 이후로 언제나 북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코리아에서 뭐 스커드 미사일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20년 전에 썼던 미사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겠어요. 그러면 왜 21일과 27일에 발사한 미사일들이 위력적이냐면요. 27일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차량에서 두 발을 발사합니다. 그 러시아 모델일 경우에는. 그런데 북은 최소 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데 이게 이제 그 미 핵항모 타격단이 왔을 때 이런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 유사한 성능의 미사일이 없진 않은데 거기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 갖고 있는 그 핵탄두는 슈퍼 EMP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이미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에 준 정보고 작년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한 내용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 핵항모 타격단의 슈퍼 EMP 탄두를 달은 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멈춰서는 거죠. 미군의 주력은 해군이고 해군의 주력은 핵항모 타격단인데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네 발을 발사했잖아요. 설사 뭐 어떻게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방만 제대로 꽂히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죠. 얼마나 위력적이에요. 지난호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요코시마에 정박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3년 정도 전면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봐도 그 레이더로 추정되는 부분이 완전히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로널드 레이건호로 이제 뭐 교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3년이나 전면 수리를 해야 되는 항공모함을 작년 10월 달에 동해 남해 서해까지 투입했겠어요? 그러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서해로 추정이 되는데 북이 어떤 공격을 받았기에 전면 고장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요코시마로 도망친 건데 우리가 당시 그 닥터 스테판을 하면서도 분명 북으로부터의 모종의 반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 항공모함에 어떠한 위해가 가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실제로 그런 결과로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최근 한 달 동안에 백령도에서만 15번 그리고 B-52가 출동했던 그 군산 앞바다 직도 그 근처에서 또 최근에 열흘도 안 돼서 12번이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남코레 해군의 주력들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나고 최신의 구축함들이라든지 수송함이라든지 뭐 세종대왕, 뭐 을지문덕, 독도함 이런 함들이 골고루 고장나 있어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칫했으면은 천안함처럼 승무원들, 해군들의 인명피해까지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리의 그 기후 변화, 이거를 이제 기후 무기로 읽으면 놀라운 그 현상들이 놀라운 기후 무기의 위력을 지금 인류가 체감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국의 대홍수라든지 일본의 폭설, 호주의 가뭄,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폭설, 재산 피해만 50억 달러,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당하고 그래서 스노우마게돈, 스노우하고 아마겟돈의 합성어, 신조어까지 출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덧붙이면 이 모든 게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2009년 1월 달 오바마 취임식 때 UFO가 CNN에 잡힌 적이 있어요. 이것은 2013년 러시아 소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UFO와 관련된 단체 대표가 존 포데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2009년 두 여기자건으로 해서 방북했던 빌 클린턴을 수행하면서 함께 방북을 했지요. 그 존 포데스터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UFO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인이라든지 세계인이 알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공개할 때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2009년 1월 달에 UFO거든요. 예. 여기에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사건은 지난 25일 그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오전 9시 45분에 3단계 태양 흑점 폭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국내 항공기 및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파 통신에 약 1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2주 정도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구상에서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이 10몇 개 되는데 러시아 거 하나 빼고는 전부 미국 거예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관련된 어떤 그 정보를 미국이 조작해서 발표해도 그걸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놀라운 현상, 뭐 주로 아마 전자장치가 마비되는 통신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일 텐데 그럴 경우 그 이유를 태양 흑점에서 찾는 거죠. 방금 같은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포데스터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UFO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곳곳에서 전자장치가 마비되고 엄청난 기후변화의 재난을 당하고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데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만약 이것이 북이 2014년에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 징후들이라고 한다면, 아,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일환들이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최근 발사된 최소 이스칸데르 미사일 정도 성능의 미사일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동 연습의 대응으로서 미 핵항모 타격단이라든지 미 해군의 주력을 단숨에 단방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들을 시연해 보였을 뿐이고, 보다 강력한 무기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해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연속적으로 들이치듯이 유대 자본을 비롯한 미 제국주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에게 그 공포를 심어주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참화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추정 가능한 가설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 공개된 자료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출처를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적어도 이 그 위험천만한 3, 4월의 초긴장 상태 기간만이라도 자주 방송을 하면서 코리아의 안전과 평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나아가 코리아의 통일을 바라는 그리고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빠르게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나 분석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긴장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2월 26일 캐리 국무부 장관과 뉴욕타임즈 사설이 동시에 북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오늘 북 외무성 대변인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26일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캐리는 북코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중에 하나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아주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코리아의 부패와 인권 침해의 그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북코리아는 악이고 사악한 곳이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은 비난인데요. 뉴욕타임즈도 26일 북코리아의 잔혹성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북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코리아 지도부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만큼 북코리아 인권 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는 없다며 이번 보고서는 북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코리아의 인권 문제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인권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의 북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서 북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캐리가 우리의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것은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하여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데로부터 오는 좌절감의 표현이며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보고서라는 것도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꾸며진 낡은 보따리로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며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는 한 조미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릴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미국 언론인 미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칼럼을 통해서 캐리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캐리가 이끄는 미국 외교는 세계의 경찰관은커녕 규율반장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 방향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한다는 그런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는 이제 하버드 교수가 나와가지고 현재 미국에는 양적완화로 인한 경제 문제보다 소극적인 미국의 외교가 더 문제다라고 하면서 캐리를 비판했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타임즈에서는 칼럼니스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는 이제 하버드 교수가 나와서 캐리를 친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쯤에서 이제 캐리가 이제 이런 강성 발언들, 맹비난을 이제 퍼부은 건데요. 또 그날 공교롭게도 2월 26일이죠. 뉴욕타임즈 사설에서도 이제 비슷한 기조의 글이 나왔어요. 네. 예. 잘 알다시피 이제 국무장관은 당근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채찍은 이제 국방부라든지 뭐 다른 데서 휘두르는 건데, 지금 국무장관이 채찍을 휘두른 거죠. 아, 이상한 일이죠. 어울리지 않는 짓이고. 예. 뉴욕타임즈도 이제 개혁적인 그 이미지의 언론인데, 물론 지금 나온 그 언론들, 특히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이제 유대자본의 대표적인 기관지들이에요. 그 뉴욕타임즈도 이례적인 사설로서 맹공을 퍼부은 거죠. 네. 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키르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에 투입되는 군인들, 또 그 즈음의 그 보수 언론들에게 아,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군사 연습한다. 여러분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그 대상 국가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죠.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 보유 의혹만으로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후세인을 끌고 와서 처형까지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죠. 예. 아, 그러니까 없었나?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부시가 연두 교서에서 악의 축이라는 발언을 했죠.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끼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북과 이란이 들어가 있죠. 이란은 이제 2006년에 하려고 했는데 북으로부터 18개 핵미사일을 제공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감히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때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이 바로 며칠 전 2월 27일에 발사했던 바로 그 장소 깃대령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죠. 미국 본토를 향해서. 그때 부러진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륙간에도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졌을 때 갑자기 스크램제트 비행을 하면서 솟구치죠. 그래서 이제 부러진 듯 보인다 해서 이제 부러진 미사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악의 축을 연상시키는 발언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악의 축을 발언하면서 선제 타격도 얘기했었죠. 부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그런데 캐리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이 악이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미쳤다라고 볼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저 사람 제정신인가?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 캐리가 얘기한 내용들은 이제 주로 탈북자들 얘기고요.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들이 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리고 탈북자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술서를 쓰는데 그 수사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걸 한 10번, 100번 쓰고 나면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A급들만 증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북에서 보면 확실하게 변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인권 보고서라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고 거짓된 것인가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북 외무성 대변인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예. 캐리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갈 길 간다. 예. 요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북이 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산책을 하거나 어떤 골목을 지나갈 때 집 안에 있는 개가 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개를 향해서 같이 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니까. 그렇죠. 미국을 이제 개에 비유하고 이제 북은 사람에 비유하는. 그래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유명한 문학 작품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한 거예요. 캐리 발언은 이제 개 짖는 수준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이제 평소 북의 표현인데 이번에는 매우 부드럽게 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좀 속내가 읽히는데 하나는 어쨌든 국방위 중대 제안 이후로 표현에서 매우 주의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하려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 의식의 편차가 다양하고 유대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북이 매우 호전적인 이미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우리는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캐리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 불가피하게 저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어쨌든 캐리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뭐 중국까지 끼어서 베이징에서 하든 뭐 3사자 종전선언의 형식으로 판문점에서 하든 미국 측 대표로 나올 사람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동안의 일관된 행보도 그렇고요.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시리아의 평화회담이라든지 이란의 핵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캐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해댄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예. 북도 좀 어안이 벙벙하죠. 제가 왜 그러지?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캐리의 언행과 관련해서 일관되지 않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들이죠. 북의 인권보고서 유엔 상임안보리 이사구 5개 국가로부터 100% 찬성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인권공세하거든요. 예. 미국은 인권을 얼마나 잘 지켜서 제가 보기에 인권 최대 유린국은 미국이에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총질하는 사회고 보육부 빈익빈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를 보세요. 수많은 뭐 인간이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회학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사회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과연 어떠한가?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은 실업이 없고 세금이 없고 교육과 의료가 100% 무료고 교육도 12년제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매춘부도 거린도 없어요. 우리 인권의 개념을 뭘로 규정해야 되는가? 말로만의 인권인가? 실질적인 인권인가? 그 나라에 사는 인민들, 민중들,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북, 북과 미국이 정반대다. 제가 북이 완전한 사회다. 이상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권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라고 할 때는 미국이 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게다가 이 인권 시비를 가지고 중국이든 러시아가 참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 두 나라가 찬성할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만 덧붙이면 그 캐리의 발언과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군사적인 공세를 취해야 된다. 무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엔에 뭐 제출한다,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 불과 불이 오고 가는 특히 이 키르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해서 코리아 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냥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세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극동의 정세가 첨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권과 관련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야말로 일본의 전쟁 성노예 범죄예요.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조사해가지고 유엔에 유엔 상임 안보리 이사국에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미 하원 상원에서 결의는 했습니다만은 솜방망이고 예.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 친구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원 사장이 다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달라이라마를 오바마가 만나주면서 중국 땅덩어리로 큼지막하게 뛰어가지고 달라이라마가 통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었어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중국을 통해서 뭔가 북에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압박자죠. 그것은 중국의 보실라이 사건이 있는데 북의 장성택 사건을 중국을 통해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거죠. 이것을 지금 미국은 또 일본이나 남은 내적으로 급변사태의 하나의 계기로 보려고 하는데 전혀 번지수가 다릅니다. 오히려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북과 중국이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 당이 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과 중국 간의 이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북과 중국, 중국과 북을 갈라치려고 한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전술적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예. 그냥 정신없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 용을 다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나저나 지금 북은 스스로 짜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다시 말하면 제5차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 2014년을 비약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보수 언론들이 이데올로기적인 맹공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산책하는데 골목길을 지나는데 그 담장 높은 집 안에서 울려나오는 개소리 정도로 북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예. 예. 저는 북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좌절감의 표현이며 패배자의 넋두리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북 인권 공세를 군사적 대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예, 좋은 질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키리조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명분 이데올로기를 쥐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사시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인권 공세 가지고는 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립되고 말살되지 않아요. 네. 뭐 그거는 뭐 하루 이틀 해온 것도 아니고 북에서는 최고 리더를 중심으로 그 당의 주위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사상적으로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데올로기 공세로는 뭐 흠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대자본 미제국주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건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북 내부에서 뭔가 그 장성택 같은 사람이 일종의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커다란 내분을 일으키는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동구가 멸망하는 데서 그 지하교회들이 한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북 내부 인민들 사이에 지하교회가 이제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건데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 이번에 그 확인된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지난해 11월 초에 북이 언급했던 남의 정보원 지시로 북에 들어가 지하교회를 만들거나 스파이들을 조직하려고 했던 남의 선교사가 김정욱 씨로 밝혀졌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날이죠. 27일 북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남코리아 선교사 김정욱의 기자회견이 평양인민문화공전에서 있었습니다. 김정욱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공화국 정탐행위, 반공화국 종교행위,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기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킨 행위 등을 자백했습니다. 이날 본인이 어떻게 북에 들어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요. 정보원이 실제 어떻게 탈북자를 만들어내고 대북공작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욱은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단동에서 밀선을 타고 북에 불법 침입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보안원들에게 붙잡혔고요. 그는 북에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돈을 받고 북의 사람들을 협조자로 소개해 중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단동에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끌어들인 북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담화의 방법으로 북의 내부 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 사람들 앞에서 정치체제를 모독하는 설교를 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북을 헐뜯는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게 하였으며 그들이 단동으로 오는 남쪽과 미국 사람들 앞에서 반체제 행동을 하게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범죄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새긴 적대의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모든 행동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바라는 외부 세력과 보수 세력에게만 좋은 것이며 우리 민족의 이익에는 절대적으로 백해무익한 것이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보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보원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김정욱은 남쪽에서는 협조자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첩자라고 하는데 내가 국정원의 돈과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 일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이제 중국, 러시아 기자들이 이제 배석했죠. 예.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뭐 말쑥하고 일체 뭐 가혹행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건 당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거는 북이 매우 주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케네스 배도 그렇고 호주 그 선교사도 그렇고 잘 있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만든 그 영화 솔트, 안젤리나 졸리가 주인공이죠. 처음에 시작이 두들겨 맞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잔데. 근데 현실은 이런 남자들, 뭐 국적도 다양해요. 코리아계이긴 하지만 미국인 선교사, 호주 선교사, 남코리아 선교사, 전부 선교사들인데 네. 지금 뭐 김종욱 씨가 밝혔듯이 완전히 정보원 스파이 활동에 이제 기여한 그런 그 북으로 보면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의심의 여지만 있는 어떤 여성을 그렇게 두들겨 팼다. 그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북의 이미지인 거죠. 예. 네. 그런 거는 영화로 뭐 중국이든 소련을 상대로 수없이 많이 했던 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 과정에도 개입하고 또 돈도 대고 그러는 거고요. 그 영화사들이 실제로 유대자본 것들이고요. 이번에 그 몇 가지 확인된 것을 보면 정보원들이 이 목숨을 걸고 북에까지 잠입하는 선교사에게 돈을 별로 안 준다. 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선교사가 종교적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 적은 돈을 받고 푼돈을 받고 아마 교통비 수준 정도 아닐까 싶은데 월 800달러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 종교적 신념이 대단하고 무섭구나 이런 거고요. 김종욱 씨가 얘기합니다. 동구 붕괴에 지하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북에 지하교회 한 500개 만들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에 이제 교회를 만들고 딱 그 남코리아의 조용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그 거대한 교회 네트워크까지 갖고 있는 북코리아의 조용기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간 이 사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프락 치와 관련된 사진들을 좀 봤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눈빛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눈빛이 보여가지고 아, 야, 이건 또 무슨 또 과학적 연계가 있는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이 27을 공개한 것은 이제 바로 그 유엔 인권 보고서라든지 캐리나 뉴욕타임즈 사설이라든지 이쪽에 대응하는 북의 반격이죠. 아, 선전적 이데올로기적 반격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탈북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지만 탈북자들의 처지가 이미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 이 정보 요원들이나 서방 제국이 원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체류조차 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는 야, 북에서 보낸 이중 간첩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환을 당하거나 예. 예. 최근에 그 조작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죠. 예. 북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아예 그 증을 위조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대망신을 당하는 이번에 그 김정욱 씨 그 발언 내용을 보니까 북에서 중국으로 나온 어떤 여행자를 설득해서 남측으로 보내. 그러니까 탈북시킨 거죠, 결국은. 예. 단순한 그 여행자가 탈북으로 바뀌는 이런 그 과정에도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됐죠. 국수공장을 하면서 6년 동안. 그렇죠? 예. 북측 사람들에게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그 해설도 하고 또 돈도 주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꾸 탈북하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남도 그렇지만은 세계의 탈북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조선족 동포들이에요. 예. 예. 조선족 동포라고 하면 이제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탈북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탈북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예.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 김정욱 씨가 대담한 사람이다. 평양에 가가지고 직접 지하교회를 세우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이런 신념 있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정보원에 남코리아 대선에서 2천여만 건의 댓글 공작을 하는 댓글 부대잖아요. 예. 예. 그 댓글 부대에 돈을 받아서 북의 인민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탈북을 유도하고 나아가 체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 일선에 나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레닌은 종교를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을 따라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어떤 종교도 박해가 없고요. 오히려 칠골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을 복원했죠. 예. 그런 예배와 뭐 천주교의 미사 이런 그 종교 행위들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16살 미만에만 포교하지 않도록 했지요. 네. 이 원칙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러한 선교사가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또 만수대의 큰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들을 이제 정보원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그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측에서 남측 체제에 반대하는 가령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다. 그러면 감옥에 쳐놓고 30년, 40년 정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북은 그 반대되는 그 이념의 그 이 바탕을 이루는 어떤 종교와 관련돼서도 박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과연 이 인권과 관련돼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인권을 유린하고 어느 쪽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좀 대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구나 북에서 코리아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학살이 자행된 곳이 신천이라는 곳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때 미군이 올라갔을 때 그 미군을 안내하면서 조선노동당 당원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을 지목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자 공개된 그 김종욱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북이 대단하구나. 그런 신천학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런 수백 개의 지하교회, 특히 그 만수대 언덕에 그 동상들을 허물고 거기에 순복음교회 같은 거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 멀쑥한 모습의 그 기자회견. 남코리아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벌써 뭐 고문이라든지 등등해서 만신창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견하는데 남북관계 좋아지면 김종욱 씨 돌아옵니다. 그 케네스베도 마찬가지고 후주선교사도 마찬가지. 결국 다 송환시킵니다. 사실 거기 북에 둬서 뭐가 좋겠어요. 괜히 그 사람 관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생활을 또 보장해줘야 되니까 보냅니다. 다만 이제 그 적절한 계기가 필요할 뿐이죠. 물론 남에서도 99년에 비전향 장기수 선생들이 송환되긴 했어요. 30년, 40년씩 살린 뒤에. 그리고 그분들은 50명 중에 한 명씩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50배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사형당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과연 남이 북을 향해서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 남을 예속화시키고 그 남의 군사 파쇼 정권들의 배후 조종자였던 미국이 북을 향해서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 단적인 그 사례가 김정욱 씨 그 인터뷰가 아닌가? 그래서 북이 그 준비해 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키르조브 독수리 연습 기간에 맞춰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이든 북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군사적 공세와 그 선전적인 그 공세가 불과 불이, 말과 말이 치열하게 대결전을 벌리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정세에서 청와대가 26일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이른바 통일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대박이든 아니면 쪽박이든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고위급 접촉에서 부기한 모종의 중대 제안이에요. 그것을 듣고 나서 통일 준비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그 12일에서 14일 사이 13일에 만났던 캐리를 통해서 뭔가 들은 거죠. 역시 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 잘 끝나서 마치 2000년처럼 또 2007년처럼 1998년, 2000년, 또 2006년, 2007년에 제2차, 제3차 북미 또는 반미 전면 대결전의 결과 미국이 굴복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6.15 공동선 14선은 채택되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3, 4월에 군사적 대결이 잘 끝나서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서 이제 최고위급 회담하고 6.15 14선은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이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하자. 뭐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이 예, 사는 거죠. 예. 박 대통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그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져 간다라고 할 즈음에 북이 정말 대단한 유화 조치를 취한 게 바로 국방위 중대 제안과 고위급 접촉이거든요. 예. 이상가적 상봉도 어떻게 키리졸브 독수리 합성 군사 연습이 벌어지는 날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의 파격이거든요. 아니면 남재준 정보원장이 바라듯이 북의 급변 사태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기동 연습이 내포하고 있는 북침, 선제 타격, 평양 점령 대규모 상륙 작전 이것이 실행돼가지고 그리고 아베가 꿈꾸는 집단적 자위권 일본까지 가세해서 그렇게 해서 북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통일하는 그 대박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대박이 있는 거죠. 그 양갈래를 다 보면서 이제 그 준비 시스템으로 통일 준비를 발표한 것으로 봅니다. 예. 문제는 키동 연습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 상호 군사적 공세 기간 중에 북이 서해 오도를 점령한다든지 하는 군사적 공격을 취한다면 그대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한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더 이상 남코리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언제 특수전 전면전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난해 그렇게 강조했던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뭐 완전히 남코리아의 시스템이 바뀌는 사회 체제가 바뀌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요 남코리아에서의 급변 사태죠. 예. 북코리아의 급변 사태 가능성은 없는데 남코리아의 급변 사태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쪽박을 차는 거죠.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 추후 자주 예, 그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죠. 예. 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되고 올해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가장 긴장된 3, 4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리아의 안정과 평화가 절실할 때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코리아 내 민주주의의 과제가 절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인상적인 해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